아무런 생각 없이 길을 걸었지. 아무런 의미 없이 너를 보았는데 너의 그 눈빛은 너무나도 슬퍼 보였어. 웬일인지 나 역시 슬퍼져. 싱그러운 아침 햇살 같은 너였지. 하지만 의미 없는 존재였는데 너의 그 미소는 유난히 더 밝아 보였어. 웬일인지 사랑이 느껴져. 이제서야 내 앞에 사랑이 왔나 봐. 언제나 그리던 사랑 바라만 보아도 가슴이 벅차요. 이제서야 찾아온 사랑. 사랑아 이제는 내게 머물러줘요. 이 깊은 외로움 속에서 나를 지켜줘. 사랑아 사랑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당신을 사랑이라 부르렵니다. 그리워 아무 일도 하지 못했지. 보고픈 생각으로 잠을 설쳤네.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을 만나서 눈물 속에 피어난 내 사랑. 이제서야 내 앞에 사랑이 왔나 봐. 언제나 그리던 사랑 바라만 보아도 가슴이 벅차요. 이제서야 찾아온 사랑. 사랑아 이제는 내게 머물러줘요. 이 깊은 외로움 속에서 나를 지켜줘. 사랑아 사랑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당신을 사랑이라 부르렵니다. 사랑아 이제는 내게 머물러줘요. 이 깊은 외로움 속에서 나를 지켜줘. 사랑아 사랑아 이 세상 사랑이라 부르렵니다.